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탄두 폭발 시험을 걸고도는 유엔 안전 보장리사회 재직 결의의 비법성을 폭로한 조선민주주의민광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13일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 보장리사회 공식 문건 A71-649에 AS2016-1023으로 배포되었습니다.